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순서를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실 때 마가복음 8장부터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질문하시고 또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 중에 보면 마가복음 8장부터는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하듯이 제자 훈련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큰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귀한 제자들, 그들에게 세상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또 예수님 없이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 묵상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도 보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사실은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34절입니다.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전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도 있었고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모습도 달랐지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뭐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예배한다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삶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던져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꼭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른다는 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길 뒤에는 부활의 길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어떤 섬김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이 길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길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조금 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제 주로 머무셨던 집에 머무셨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길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요. 토론했다라고 그래요. 토론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잠했대요. 34절에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토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쟁론했다고 근데 이 쟁론은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대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차마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우월해주고자 하는 우월의식 그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모든 인간사가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의 시작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라가 좀 넓고 커서 모습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자 그러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남들을 위해 서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일이 좋아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남들보다 높이 서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도 여러분이 파워 싸움인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서로 간에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면 주로 뭘 궁금해하고 뭘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네가 나한테 형 대접해 누나 언니 대접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고. 재미있는 게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학교가 3월에 개강을 하니까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보면은 1월달, 2월달 아이들은 해가 바뀌어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빠른 몇 년생 뭐 이런 거. 예,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 나이를 얘기 안 하고 나는 몇 년생과 같이 공부했다 막 얘기해요.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몇 년생입니다. 그럼 되는데 그럼 내가 동생 취급받고 낮은 마음이 될까 봐. 왜요? 동생이 되면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유교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예. 우리는 다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여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면 뭐 해요?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쥐고 네가 나를 섬기라 라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곤 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게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게 세상은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들이 다가오며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 걷겠다고 한 제자들은 그 말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무엇을 향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자기들의 본성, 그것들을 거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제자가 되었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크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단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36절,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 놓으시고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는 뭐 우리로 보면 예쁘고 소중하고 순수한 이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미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나에게 도움도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보면 가장 미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모습을 그보다 더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면서 하신 일이 제자들 앞에 뭐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내가 선생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서로 너희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낮아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더 뭐 하셔야 돼요? 낮아지시고 더 섬기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래서 낮아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게 ministry라는 말로 표현되어지잖아요. 목회라는 게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목회라고 이야기하고 사역을 ministr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inistry라는 말이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 근데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 높아지고 다 열심히 할 때가 있죠.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특히 생활하신 분들은, 장로교회는 직제가 계급처럼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 마치 집사, 뭐 권사, 권찰, 안수집사, 장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장로가 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를 없애가 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되는 게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사람들의 끝에 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어떤 큰 교회들일수록요, 뭐 이렇게 사역 부서를 뽑으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부서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예배부, 뭐 무슨 성가대, 뭐 이런 부서들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부 이런 데들, 전도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있어요. 제일 없는 데들이 큰 교회들은 보면, 예, 그 주차 관리부, 그다음에 또 그 장례식 섬기고 이러는 부서들, 이런 데를 안 가려고 보이지 않거든요, 잘. 그리고 맨 장례 터질 때마다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다 어느 자리든, 뭐 성가대가 성가대는 어떤 자리고, 뭐 예배부는 어떤 자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섬긴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씻겨내시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 만나게 되죠. 예.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결국에는 목사님 교회 봉사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누구 때문에 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굳이 일해야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 앞에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겨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그 허물을 씻겨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이고 봉사의 모습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건 내일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루는 여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직접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지는 않을 거 아니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 편이란다, 그들도 우리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본성 안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분리하고 여러분 구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커지면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박원 목사님 저녁 늦게 오셨는데요. 박원 목사님 따님이 둘이 있는데 둘다 아주 똑똑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런 딸이에요.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큰 딸이 뉴욕 맨하탄에서 금융 전문가로 돈을 아주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대요. 뉴욕에서 뉴욕으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미국에서 30년 이상 사시고 그렇게 뭐 사역하셨는데도 자기가 자기 딸을 보면서 미국 사회를 더 알게 된다고 자꾸 점점 볼수록. 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버는지는 몰랐다고. 근데 진짜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갇혀 살 때가 있어서 우리끼리 그냥 돈좀 버나 보다 하는데, 진짜 실제로 미국 사회 안에서 주류적으로 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버는 액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딸이 아버지한테 대충은 알려주는데 자세하게는 안 알려줬대요. 그 이유는 아버지 기절할까 봐 그럴 정도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 실력에 자기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 남편이랑도 이렇게 부부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사위가 당신이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당신이 남자였다면 프로모션을 두 단계는 더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도 어쨌든 뿌리 깊은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한국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한 10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좀 보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들이더라고요. 구별도 있고, 그 구별이라는 게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차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본성 안에는 다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문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구별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차별이 되어질 때.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 싶거든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같은 편.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에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몇 살이냐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예, 어느 학교 출신이냐,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래서 끼리끼리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듯이. 요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직접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역하지 말라고 내가 금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도 우리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조금 어렵고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선을 그을 수는 있는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협소하고 남들을 구별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세워놓은 담을 허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우리로 품어내는 행위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 예수님 앞에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변은 벼. 미국에 오셔서 너무 고개를 숙인 대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나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로가 아니라 모습으로, 그냥 의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건더 넓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가는 것들. 더 많은 우리가 되어가는 것들.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 더 높아지고자 했으며 내 모든 관심은 더잘 되고 높아지고 내 모든 관심은 남들이 아니라 내 것들을 품어내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진짜 제자들 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아지기를 노력하는 교회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